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3장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다시 한번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오랜만에 성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주일에 들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받은 개인적인 구원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하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격 속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신앙이 성숙하면서 깨닫게 된 복음의 비밀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이렇게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서 된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창조하신 것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따라 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단지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개인적인 사건이 연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계획과 타락 그리고 더 멀리는 창조에 관한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의 인류뿐만이 아니라 또한 인간의 구속을 탄식하며 기다리는 이 전 피조 세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제일 먼저 이 세계의 창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목적 있는 세계의 창조가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계 창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영원한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부동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런 자기 자신의 존재의 효과를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끊임없이 당신 자신이 살아계신 효과를 나타내 보이시는 경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당신의 그 불변하는 경향을 따라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창조는 무의식 속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상과는 상관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사랑 속에서 이 세계는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셔서 창조된 인간과 그리고 피조 세계와 관계를 맺으시게 되는데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피조된 모든 세계는 지혜를 그들과 맺으시는 관계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이 세계가 왜 필요했냐고 묻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세계 없이도 충분히 하나님이실 수 있었는데 당신 자신의 성향이 끊임없이 당신 자신이 살아계신 효과를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되 당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창조 세계는 그러므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에 갖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에 의하여 지음받은 세계는 피조물이라는 면에서 하나님과 이 모든 세계는 불연속성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세계는 피조세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차별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와 연속성을 가지십니다. 피조세계는 어떤 의미이든지 하나님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새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 당신의 신성의 충만한 영광을 흔적으로 남겨두심으로써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셨다는 점에서 이 세계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피조세계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통하여 당신 자신의 영광을 한껏 발현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살피듯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거울 삼아 당신 자신의 아름다움을 기뻐하시고 이 피조 세계를 통해 나타나는 영광 때문에 즐거워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목적 있는 세계로서 하나님에 의해 빚어진 세계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그리고 그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지만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이 모든 세계에 어두움이 들어오게 되었고 인간 자신의 영혼 안에도 어두움이 들어오게 되어서 피조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흔적을 올바로 읽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 세계 속에 있는 선함과 아름다움을 한 번에 모두 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는 이렇게 노랗고 빨갛고 하얗고 보랏빛을 가진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때에는 이렇게 꽃이 활짝 피지 않은 아주 작은 봉우리였던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꽃은 이미 이렇게 활짝 피어난 아름다움을 꽃 속에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야지만 이것이 현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웠지만 인간이 노동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더욱더 아름다움이 현실로 찬란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을 함께 부여받은 세계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를 모두 마친 후에 하나님이 보시니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한 이 좋았더라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지닌 아름다움을 현실적인 아름다움과 잠재되어 있는 아름다움을 모두 합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렇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직접 이루시지 않고 사람의 노동과 섬김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세계를 만든 다음 피조물 중에 하나이면서도 피조물과는 구별되고 피조물이면서도 당신과 교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피조물을 이 지상에 만드시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이 영혼을 주셔서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아래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알고 아끼며 그래서 인간들이 함께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능력을 따라서 가꾸고 돌봄으로 모든 피조물 속에 잠재되어 있는 아름다움이 인간의 노동을 통해 활짝 피어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며 당신 자신을 보시는 것처럼 기뻐하실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참된 행복은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에 이바지하며 그것을 위해 봉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행복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도 안에서 인간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죄악은 이 행복을 하나님 바깥에서 찾아보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였지만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서 죄는 밀물처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 보여주셔서 우리를 위한 구체적인 구원을 실행하셨고 그 구원의 절정으로서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곧 작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구원하신 것, 창조하신 것, 교회를 만드신 것,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곧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만히 홀로 계시다가 어느 날 하도 심심하셔서 너무 심심하다. 세상이나 한번 만들어 볼까? 그렇게 하셔서 얼핏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더니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얘네들이 죄를 지었구나.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부랴부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만드시고 구원을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들이 도저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할 수 없이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인간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안 믿는 인간을 처리하려니까 쓰레기통처럼 지옥을 만드실 수밖에 없었고 지옥을 만들어 놨는데도 사람들이 끝까지 믿지 않으니까 영원히 이 일들을 계속하실 수는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 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불러들이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웃지만 이 세상엔 바보같이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여럿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 인격적인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과 하나님만이 인격적인 존재이죠.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는 모든 움직임과 행동 안에는 어떤 의도가 깃들여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국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건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시차를 잘 극복을 하고 그래서 며칠 안 있는 동안이지만 그 교회인 거긴 원래 새벽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목사들한테 새벽기도를 잠시 만들자. 그래서 이제 같이 새벽기도를 나갔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후다다다한 소리가 나면서 말이죠. 막 쏟아지는 소리가 나요. 그러고 보니까 우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 꼭대기에서 쏟아지는 얼음 덩어리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땅으로 내려와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아니에요. 원래는 수증기였는데 이게 뭉쳐요. 뭉쳤는데 그것이 내려오다가 엄청 차가운 공기를 만나서 순식간에 얼어버려서 얼음이 되어버려서 쏟아지는 거죠. 교통표지 중에 이해할 수 없는 표지판이 있어요. 낙석주의. 나는 그게 돌멩이 보러 주의하라 그러는 건지 운전하는 사람 보고 주의하라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낙석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안 떨어지게 뭘 포장을 하든지 뭐 붙들어 매든지 해야지. 그냥 내버려 두고 돌멩이가 떨어질 테니 주의하라. 언제 떨어진다는 것도 없죠. 그 돌멩이가 왜 그렇게 쏟아져 내려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균형을 잃어버리면 쏟아져 내리는 것이죠. 이렇게 인격이 없는 사물들의 움직임은 기계적이어서 의도가 없고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것을 움직이게 해주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는 무슨 행동을 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의도가 있어요. 인간도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의도가 있게 마련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집중해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죠? 설교를 잘 들어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율법을 못 지키니까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 보내도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옥을 쓰레기통처럼 만드시고 그래도 인간들이 다 믿을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신다. 아마 여러분들이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는 영원부터 정하신 뜻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이 영원부터 정하신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신적인 계획의 영원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간 안에서는 창조가 있고 나서 인간이 타락을 하고 타락하고 나서 구원이 주어지고 구원의 길이 주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오고 나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나서 종말이 오는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순서로 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동시에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계획 없이 홀로 계시다가 나중에 이 계획을 갖게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이 계획 또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계획을 소유하셨으며 시간과 공간이 펼쳐지면서 하나님 마음 안에 감추어져 있던 이 영원한 계획은 펼쳐지게 되는데 이 펼쳐지는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신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동안에는 신문 1면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펼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신문 1면의 내용이 서서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이것이 원래는 하나도 없는 백지였는데 펼치는 순간에 글자와 그림이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들이 이렇게 펼쳐짐으로써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게 되듯이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완성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시간의 순서 없이 평면적으로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있던 계획들입니다. 이 영원은 시간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냐 하나님이 품으신 계획이 먼저냐라고 하는 것을 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 의하여 그 계획이 세워진 것은 분명하지만 시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영원한 계획이 없이 계시던 때가 안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마음 안에 있는 하나의 계획들이 시간 속에서 하나씩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작정이 실현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를 지독히도 핍박하던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된 것,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인간이 타락한 것, 이 모두가 바로 이렇게 평면에 있는 영원한 계획 속에서 실현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내일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시다. 자, 내일 나는 아침에 최소한 5시 전에는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것은 내일 새벽 사경회가 있기 때문이다. 사경회에 가서는 말씀을 정신 차려서 똑바로 들어야지. 맨 앞자리에 앉을 거야. 그리고 말씀이 끝난 후에는 오래도록 기도를 해야지. 그렇지만 아무리 늦어도 8시에는 교회에서 나가야 돼. 그리고 직장에서 근무를 할 것이고 퇴근 시간이 되면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올 거야. 왜냐하면 고난 주간이니까. 힘들더라도 한두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은 금식하고 집으로 돌아갈 거야.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의 순서 속에서 일어날 일인데 오늘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속에는 앞뒤의 순서가 없이 머릿속에 한꺼번에 존재하는 거죠. 이거를 따라서 내일이 아침이 되기 전에는 이 계획은 여러분 속에만 있지 밖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아침이 되면 이 계획이 평면에 동시에 있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끌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시간 속에서 제일 먼저는 5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엔 교회에 왔고 왔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고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들었으니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출근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타날 때에는 순서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생각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계획과 같아서 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지성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는 우연한 일이라든지 예기치 못했던 일이라든지 그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에게 대단히 마음 아픈 일이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작정 안에 있는 이 인간의 타락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은 마음 아프고 악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보여줄 수 없었을 하나님의 당신 자신의 영광의 충만한 분량과 그리고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핵심 속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계획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필요하신 분이고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만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뜻은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스스로만 알고 계신 이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시는 이 계획이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는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비밀이었는데 이 비밀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효력이 나타나도록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계획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계획이었는데 아직 실행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각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은 구체적인 실효성을 가지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에 있어서만 예수님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진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진 것이며 또 이 계획을 따라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조를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을 창조하신 것으로 이어지는 이 6일의 창조도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요한은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지어진 것 가운데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중보자가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아름다움은 깨뜨려졌습니다. 이 모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이루고 있던 상호 교통의 아름다운 연결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그리고 이 세계는 무질서와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는 물밀듯 들어왔고 인간의 영혼 안에도 이런 파괴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는 것을 경험해야 했고 인간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종하고 다스림을 받도록 창조하신 자연이 이제는 인간을 삼킬 듯이 재앙이 되어서 다가오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인간은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자기를 들여다봐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심한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도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마귀는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그를 유혹했지만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기도 잃어버리고 이웃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연도 상실한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자신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공급받는 원천으로부터 끊어진 채 목숨을 이어가는 가련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을 이제 예고하셨습니다.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할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역사 속에서 펼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 속에서 타락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결코 타락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 모든 것은 완성과 함께 영원전부터 있었던 계획이 시간 속에서 차근차근히 실행되는 것입니다. 없었던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기에는 놀라운 새로운 길이었지만 하나님 마음 안에는 이미 영원전부터 당신과 함께 있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어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게 하셨으니 이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이요 수단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목표이고 중심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것이죠. 물론 이 교회는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고 이 목적이 성장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는 신적 계획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따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것은 각각 개별적이지만 그 구원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붙여 하나의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진 몸이고 이 몸은 앞으로도 구원받을 사람들을 계속 접붙여 늘어날 몸이며 바로 이 모든 죄악된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몸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껍질로서의 지상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예수의 몸으로서의 우주적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껍질인 이 지상의 교회는 썩어질 하나의 미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영적인 몸이 활짝 피어나게 될 때 대한예수교 장로의 열린교회 평촌에 있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껍질을 벗어버리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 껍질이 있다가 사라질 그러한 겉모양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 함께 주님을 섬겨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간의 존재를 영혼과 육체가 아우러진 결합된 존재를 인간 존재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몸은 교회의 영혼이요 지상에 있는 이 껍질로서의 교회는 육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성도들의 이 모임과 연합은 주님이 마지막 날 이 모든 세계를 완성하시는 날까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일을 뒤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고 그것은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이유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알면 곧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은 하나님의 속성의 어떠함을 아는 것과 그 속성이 행사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행사되는지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그리고 이 모든 번뇌와 죄악과 이 모든 괴로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야말로 하나님의 찬란한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자료이고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의 전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의 나타나는 행사되는 방식이 어떠한지를 훌륭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은 타락했고 악하게 이 세상을 망가뜨렸지만 그것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의 타락이 없었더라면 하실 수 없었을 그런 탁월한 방식으로 당신 자신의 아주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타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안에서 이 목적이 있게끔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한 계획을 펼치는 훌륭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타락 직후부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드러내는 소중한 재료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번에 모두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구원에 관한 찬란한 계획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펼쳐지게 되었는데 이 펼쳐지는 것이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고 그리고 흐릿하게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선명하게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글자밖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찬란한 그림이 나타나게 된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이러한 계시의 정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림자와 목소리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간들을 구원하심으로 당신 안에 있는 영원한 계획을 펼치려고 하는지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점점 더 분명하게 점점 더 확실하게 보이시다가 마지막으로 아주 찬란한 불꽃 하나를 하늘로 쏘아 올리시는데 이 조명탄처럼 하늘로 쏘아 올려진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캄캄하게 어두운 밤에 하늘을 향해 쏘아 올려지는 조명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빗줄기를 그리면서 하늘 높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솟아오른 그 조명탄은 하늘 높은 곳에서 불꽃처럼 장렬하듯이 터져서 그 빛을 환하게 뿜어내게 됩니다. 이 빛을 환하게 뿜어낸 이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의 사건이 이 불꽃이 그 불꽃의 선명한 줄기를 그으며 꼬리를 그리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바로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장렬하듯이 불꽃처럼 폭발하는 그 찬란한 불꽃의 장렬하는 빛깔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배경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정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일생을 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도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에 특별히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주린 자를 먹이시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무지한 자를 깨우치시는 진리의 사역을 통해서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지를 예수님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만져볼 수 있게끔, 그리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일생을 사시는 동안에 많은 죄인들이 감화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귀로는 들렸지만 깨닫지 못했던 구약의 진리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33년의 공적인 생애를 마치고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예고편에 불과하였던 예수님의 지상생애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했던 핵심을 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분이 악한 병정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를 섬기시던 그 손이 나무에 못 박히고 늘 우리만을 생각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졌습니다. 피로 얼굴을 물들였고 우리를 위해 복음을 들고 다니시던 예수님의 그 발이 못 박혔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던 그리스도 예수는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온 창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모두 쏟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눈부셔서 참아 볼 수 없을 정도의 찬란한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과 그 속성이 시행되는 방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그렇게 진노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운 속성을 만나게 됩니다. 말로만 듣던 의롭고 공의로운 속성이 그리스도 예수를 짓이기시는 십자가의 형벌로 대신 나타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떨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로우심,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바로 그 위에서 시행되는 방식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떨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형벌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데도 우리에게 그 진노를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신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진노를 쏟아 부으신 의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진노는 죄 없으신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두렵고 떨리면서도 도망치고 싶지 않은 이끌리는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끌리는 사랑과 떨리는 두려움, 이 두 가지가 구원받은 사람 안에 합치를 이루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과 정신의 질을 갖게 만들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왜 우리의 자랑이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단지 지옥 갈 나 하나를 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개인에게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 하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의 실행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타락하도록 허락하시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된 인간을 교회로 만드시고 그 교회가 썩어지는 하나의 밀알로 하나님과 자기의 시대를 섬김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확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우주적인 계획의 가장 핵심 속에 절정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랑이 된 것이 나 하나를 죄에서 구원하였기 때문, 그거 하나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이 모든 세계와 온 우주의 창조의 계획을 영원한 영원전에 있는 이 위대한 계획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자랑이 아니라 온 인류의 자랑이고 그리고 인류의 구속을 기다리는 흐느끼며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모든 우주, 모든 피조 만물들의 자랑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지신 이 십자가 사건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짝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의 당연한 귀결이에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들을 그 발 아래 꿇어 무릎을 꿇어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십자가 사건이 없었더라면 부활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꼬리를 물고 등장하는 원인과 결과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부활의 사건과 함께 이 모든 우주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인류의 역사와 그 영원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뤄지는 모든 이루어지는 세계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실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위협을 따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열심히 선교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것들을 우리들이 성취해가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지 않은 일을 교회가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교회는 성취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자랑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국서 돌아오자마자 이틀 동안 기도원에 저녁 때 가 있었습니다. 시차가 바뀌어서인지 도무지 잠이 안 오는데 새벽에 2시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감격을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개인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의 구원 이외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없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던 이 우주와 세계, 인간과 교회,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에 관한 장엄한 계획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높이 솟아올라 장렬하듯이 폭발하는 불꽃처럼 확 퍼져나간 것이죠. 그걸 발견하면서 깊이 감격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이루어 드리신 사건이 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나 하나의 중심일 뿐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중심이며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중심이며 말 못하는 이 모든 세상 피조물들의 중심에 서 있고 이 모든 세계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 속에 서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독교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흐르고 인간의 풍조가 변하면서 기독교 신앙도 함께 변질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인생의 생수인 것처럼 퍼마셨던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십자가의 진리,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인하고 구정물과 같은 인간의 사상과 혼합된 그러한 종교의 물을 마시며 거기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종교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 바깥에서 행복해하고자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싫어해도 우리는 이 진리 안에 뿌리를 박고 이 진리의 샘에 두레박을 던지고 거기에서 이 물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랑이신 이 예수를 우리의 혈관에 피가 흐르는 동안 우리의 입에 혀가 굳어지기 전까지 우리의 코에 호흡이 멎기까지 우리는 이 우리의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이 터지도록 전파해야 합니다. 때로는 언어로, 말로, 때로는 섬김으로, 때로는 우리의 인격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은 교회와 함께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같이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를 이 영원한 계획 속에 품으시고 당신의 은총에 충만한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를 부르시오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입고 그 은총 속에 살면서도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샘물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비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와 방불한 자들을 살리시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바깥에서 행복을 얻어보려고 하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의 잠자는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눈부신 복음의 빛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이 찬란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광과 구속주의 위엄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본래의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지극한 경건과 사랑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엄과 이 큰 영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